안녕하십니까. 애국의 마음 손율에 담아 통일 저국의 밝은 미래를 그려보는 음악 감상 시간입니다. 이 시간 초순서로 가요 먼저 찾아요를 감상하시겠습니다. 류동호 작사, 존민철 작곡인 가요 먼저 찾아요는 조체 90일 2002년에 창작되었습니다. 민요풍으로 되어 있는 가요는 손군 시대에 나를 따라 더욱 높이 발휘되고 있는 군민일지의 전통적 미풍을 진실하게 형상하고 있습니다. 가사에서는 조국보위도 사회주의 건설도 다 맡아 손군 시대를 빛내어 나가는 우리 인민군대를 친형제처럼 아끼고 사랑하며 적극 원호하는 우리 인민의 아름다운 원군 기풍을 생활적인 시어로 감동 깊게 펼쳐보이고 있습니다. 가사에서는 또한 당의 두리에 일심 단결되어 그 어떤 시련과 난관도 군민일치의 위력으로 뚫고 승리만을 떨쳐가는 우리 조국의 복찬 현실을 뜨겁게 격찬하고 있습니다. 흥겨운 온몰이 장단을 타고 흐르는 선율은 이 부분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밝고 낭만적이면서도 락천적인 민족적 정서로 관통되어 있습니다. 가요는 덕창적인 원군 사상을 생활적이면서도 민족적 정서가 풍부하게 반영한 것으로 해서 우리 인민들 속에서 널리 불리워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가요 조선의 모습을 감상하시겠습니다. 김종훈 작사, 옴하진 작곡인 가요 조선의 모습은 조체 78, 1989년에 창작되었습니다. 가요는 당의 령도 따라 힘차게 전진하는 일심 단결된 우리 인민의 옥센 기상을 행진곡조로 형상하였습니다. 가사에는 당의 두리에 굳게 뭉친 우리 인민의 단결된 모습이 긍지 높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이와 함께 그 어떤 폭풍이 몰아쳐도 흔들리지 않고 대륙이요 영원히 당을 따르는 길에서 변함없을 우리 인민의 한결같은 의지를 생동한 시적원으로 힘있게 형상하고 있습니다. 선율은 이 부분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고 규칙적이고도 박력 있는 리듬을 타고 반복적인 음형과 부점 진행이 결합되어 기백 있게 흐르면서 일심단결의 모습으로 심차게 전진하는 우리 인민의 흉흉적 기상을 생동한 화폭으로 안겨오게 하고 있습니다. 가요는 독창곡과 합창곡으로 형상되어 우리 인민들 속에서 널리 불리워지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음악감상 시간을 마칩니다.